Yeah, I'm talking about you. Yeah, you, yeah, you. Yeah, I'm talking about you. Come on, girl. 무섭지 않다는 거짓말로. That's right. 아직 어두운 밤을 향해.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채 okay. 너를 바라본 거야, 다가간 거야. Oh, what I know, what I'm getting. Wanna go, wanna go, wanna go around you.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낯설고 차갑기만 해. 넌 내게 관심 없는데. 나는 괜찮아, 다쳐도 좋아. 네 곁에 가고파. 우린 어쩌면 또 하나였을까. 가끔 있잖아 의외의 널 믿어. 말해주고 싶어 너도 아니지. 자꾸만 흘러가는 시간 속 지쳐가. 한마디만 해줘 언제쯤일까. 내게 오는 순간 가끔은 눈물 나도 싫지는 않아. 달빛의 그림자를 선물했으니까. 맴맴맴 돌고 있어. 난 너의 행성. 언젠간 너의 곁에 다 사실은 말야 난 별빛보다 은은한 저 달빛이 좋아. 사람들은 몰라 더 소중한 걸 몰라. 저 달이 떠야 네가 보여. Satellite, satellite, satellite.